흔들리는 마음을 스치고 지나네.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해녀내림 오실까 우산 아래 얼굴을 그려보네. 그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아 그저 아름다웠던 꿈에 안겨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해녀내림 오실까 우산 아래 얼굴을 그려보네. 그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아 내 품에 안기요.